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설에 의하면 14일 광주의 민주광장에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정연맹과 진보연대의 주최로 5.18 광주민중항쟁 36주년 종신계승 노동자대회 민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부위원장, 진보련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모여온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야당 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쟁 교리문을 발표했습니다. 교리문은 올해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도 맹맥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중의 힘으로 현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한 4월 총선거의 성과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민중대행진을 단행했습니다.